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.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. 말 못한 걸 난 후회해. 너 떠난 후에 가지 말라고 말할 걸 그랬어. 기다리라고 말할 걸 그랬어. 이제 와서